때문에 맞지 맞지 다 그런 거 맞지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데 저기 속에서 널 기억해